so please 어둠 속에 내가 있을 거야 거짓말해도 돼 넌 잘못한 게 없는 거야 Let me do it 지금부터 넌 좋은 꿈을 꾸는 거야 Let me do it 너의 귓가에 넌 내 손에 새겨놓는데 낙인 같은 날 Anyone looking for the paradise 달콤한 꿀처럼 좋은 건 말이야 Maybe I'm natural diamond rust 미치게 빛나는 좋은 건 말이야 I feel I'm real 지금 넌 어디야 지금 난 거의 다 paradise I'm here I'm yours 이것만 기억해 You and I another paradise 불을 켜줘 please 네가 나를 전부 볼 수 있게 이 순간 우린 free 돌아가고 싶은 곳은 없어 인정 봐 내 목소리가 나아는 모든 말을 거짓말 너를 들려는 모든 것들 Maybe I'm natural diamond rust 미치게 빛나는 좋은 건 말이야 I feel I'm real 지금 넌 어디야 지금 난 거의 다 paradise I'm here I'm yours 이것만 기억해 You and I another paradise They're talking about a fantasy Like to know They're making up a story so that they can control you and me.